M to the I, S double S. Yes, yes. Yeah, with the missus. Missus, yo. 2008, coming to cha. Yeah, 네 남자친구 발언한 거야. 허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네가 아니라고.